Yeah, unplugging AG. This one's for farewell to our 20s. You've made me what I am and put me in my place. 덕분에 I'm chapter 2 in my life. Thanks. 이르렀다 지난 글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히 느껴지는 그런 하루야. 내 가슴에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 느낌도 없이 느그러뜨 지나갔던 그런 하루야. Yeah. 이렇게 잠시 동안 그려갔다 하루가 또 반복되는 시간 내 속에서 어디를 보고 무엇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난 바보야. Yeah, yeah, ooh, yeah. Drop that beat. Life goes like this, and life goes like that, and life goes on. Life still goes on. 그렇게 모르는 척 하루를 살아내고. Life goes like this, and life goes like that, and life goes on. Still goes on. 내 맘은 모르는 채 세상이 흘러가고. 정신없이 화살을 고쳐봐도 비 온 후에 촉촉한 향기처럼 쓸쓸함이 오는 하루야. Yeah.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봐도 땅거미지는 어느 거리에 나 혼자기 되고픈 하루야. Yeah, yeah. 이렇게 잠시 동안 흘러갔다 하루가 또 반복되는 시간 내 속에서 어디를 보고 무엇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난 바보야. Yeah, yeah, ooh, ooh, yeah. Life goes like this, and life goes like that, and life goes on. Life still goes on. 그렇게 모르는 척 하루를 살아내고. Life goes like this, and life goes like that, and life goes on, still goes on. Yeah, yeah. Unplug. 혈관에 소주가 더 많이 흐르는 오늘 같은 밤에 우리 항상 노래방 가서 같이 부르던 그 노래를 들곤 해. 추억 덕분에 행복했던 어제를 먹으며 오늘을 살아가네. 나 이젠 아마 못할 거야. 사랑을 위한 사랑은 결혼을 향한 사랑을 자랑할 만한 사람과의 만남뿐. 적당히 맞춰가는 사람들 그들 중 하나가 된 우리 영락 없는 어른들. Life goes like this and life goes like that and life goes on. Life still goes on. 그렇게 모르는 척 하루를 살아내고. Life goes like this and life goes like that and life goes on. Still goes on. 내 맘은 모르는 채 세상은 흘러가고. 참을 만큼 참고 나서도 또 참을 줄 아는 바보. 세 번은 더 세고 나서 한마디 겨우 뱉는 바보. 그립고 또 그리워도 그리워만 하고 말 줄 아는 바보. 괜찮다 혼자 말만 늘어가고. 아웅다웅 하며 사는 모습 부러워져도 텅 빈 집을 끼며 괜시리 외로워져도 아무렇지 않은 가면만 행복하다는 최면만 덮어쓴 채 그렇게 모른 척 하루를 넘기는 바보. Yeah, unplugging AG. This one's for farewell to our 20s. You've made me what I am and put me in my place. 덕분에 I'm chapter 3 in my life. Thanks.